기타 내가 들어줄까? 아까와 같은 길이지만 뭔가 달라진 것만 같아. 뺨에 닿는 바람도 널 바라보는 내 눈빛도 너라는 멜로디 들어본 적 없는 You're my song 귓가에 계속 맴도는 너는 Still love song 너라는 멜로디 자꾸만 듣고 싶은 노래 너라는 멜로디 저기 어? 그럼 꿈이 가수야? 꿈?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다. 멋있다. 난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죽을 텐데. 평범하다면 뭐든 할 수 있어. 응? 넌 뭐든지 할 수 있다고. 이제부터 시작인데. 고마워. 어두운 밤하늘 속에서 나의 별을 찾은 것 같아. 이제 그 빛나는 별을 바라보며 걸어갈 거야. 너라는 멜로디 들어본 적 없는 Your My Song 귓가에 계속 맴도는 너는 Still Love Song 너라는 멜로디 자꾸만 듣고 싶은 노래 너라는 멜로디 너를 향해 내가 다가갈게 우리 함께 내 이름은 정아람. 어? 나이는 18살. 여자친구는 없어. 성격은 수줍음이 좀 많은 편. 취미는 서핑. 그리고 좋아하는 사과는 과일. 야,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저기 나랑 사귀어 줄래? 어? 좋아. 너라는 멜로디 들어본 적 없는 You're my song 귓가에 계속 맴도는 너는 Sweet love song 너라는 멜로디 자꾸만 듣고 싶은 노래 반짝이는 멜로디 너로 인해 너라는 멜로디 들어본 적 없는 You're my song 귓가에 계속 맴도는 너는 Sweet love song 너라는 멜로디 자꾸만 듣고 싶은 노래 우리라는